H UBS. 어느 날 하늘에서 날짜기가 떨어졌어요. 제목, 매일 이렇다면 이 정도로 행복하진 않을 거야. 날씨는 소나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날짜기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요즘에 뭐 하면서 쉬시나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안 볼 때 말이에요. 많이들 아시는 얘기겠지만 휴대폰은 절대로 뇌를 쉬게 두지 않는다고 해요. SNS나 유튜브에서 쏟아지는 정보량과 자극적인 시각자료가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공부 중간에 쉴 때는 휴대폰을 보기보다 가볍게 눈을 감거나 멍을 때리는 게 기분 전환에도 좋고 집중력 회복에도 좋아요. 습관이 주는 관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조금씩이라도 휴대폰에서 멀어져 보는 건 어떨까요? 도저히 심심함을 못 참겠다면 음악이나 우리 라디오를 들어도 좋아요. 아이유의 드라마.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던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 골목 오늘은 여동생하고 용산역에 다녀왔어요. 닌텐도 팝업 스토어가 열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닌텐도의 광팬인 저희 자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침부터 집을 나섰답니다. 사실 막 일어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서 안 가고 싶었는데요. 동생도 출발 30분 전까지 자고 있길래 깨우고서 안 갈 거냐고 물었죠. 가겠다면서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살짝 실망했답니다. 아, 집에서 더 잘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근데 안 갔으면 엄청 후회할 뻔했어요. 팝업스토어에서 파는 것들이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조그만 봉제 인형부터 도자기 그릇이랑 메모지, 스티커까지. 안 예쁜 게 없어서 눈이 휙휙 돌아갔어요. 어느새 동생은 쇼핑을 하겠다면서 인파 속에 스르륵 사라져 있고 홀로 남겨진 저도 누나를 떼굴떼굴 굴리면서 도대체 뭘 사가 할지 고민에 잠겼답니다. 좋아하는 것들 사이에 푹 파묻힌 느낌은 너무 행복했어요. 데미 로바토의 Here We Go Again. 그래서 뭘 샀냐고요? 전 사실 재정난이 닥쳐서 많이 사진 못했는데요. 스티커랑 배지 하나씩이랑 조그만 지우개들이 담긴 지우개통 그리고 인형을 샀어요. 우리 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이라서 용돈을 전부 사치품에 쓸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과연 실제로 쓸까 말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번 달에는 식비가 얼마나 들까? 천만 번 고민하고 꼴랑 네 개를 사온 저랑은 다르게 마음에 드는 건 전부 쓸어 담아왔더라고요. 고등학생의 여유, 부럽네요. 팝업을 한창 구경한 다음에는 스시집에서 점심을 먹었어요. 에피타이저로 계란찜이 나왔는데 바닥에 꼬들한 치즈가 깔려있더라고요. 달달하고 짭조름한 계란찜, 너무 맛있었어요. 후식으로 크레페랑 와플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배는 빵빵하게, 양손은 무겁게 버스에 올라탔죠. 용산에서 우리 집까지는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버스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있죠? 총 3대의 버스를 탔는데 갈아탈 때마다 1분도 안 기다리고 왔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요즘 버스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거하게 낮잠까지 완벽한 하루였어요. 실리카겔의 No Pain. 내가 만든 집에서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So with the sun 사람들 모두 함께 노래를 합시다. 우리만의 따뜻한 불 영원한 꿈 영원과 사랑 아이의 사람이 바글거리는 걸 버거워하는 저도 오늘만큼은 정말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 물론 집에 오자마자 피곤해서 기절하듯이 자긴 했지만요.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 달콤했습니다. 가방에서는 아침에 받았던 시향지의 꽃향이 폴폴 나고 막 샤워하고 온 머리카락에서는 뒤척일 때마다 샴푸향이 폴폴 나고 며칠 전에 새로 산 버터색의 극세사 이불은 팔다리에 스칠 때마다 간질간질 따뜻한 촉감을 풍어냅니다. 이런 게 바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오늘 같은 날들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매일을 힘내서 살아가게 해줄 소중한 기억이 하루하루 쌓이길 바라면서 날저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오늘의 목소리는 이서빈, 음향은 최시중이었습니다. 2023년 11월 6일 김소은 씀.